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이전에 없던 것들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근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 성경에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이제 포기한다는 거죠. 그동안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필요한 걸 이루고 내 인생을 막 남들 부럽지 않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기대했다면 복음을 듣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내가 그렇게 이용하거나 혹은 나의 수호신처럼 생각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에 근거하여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진짜 복음을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이걸 듣긴 들었는데 성경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여전히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요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그런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제가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또 우리 제가 학생들도 섬기고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기도할 때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바라는 거, 네가 정말 하나님이 줬으면 좋겠는 거 그것 좀 구하지 말라고. 그거 기도가 아니라고. 그건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 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참된 기도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잠언 28장 9절에도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에 하는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기도가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다른 점이 생기면서 또 하나, 반드시 또 하나 나타나는 새로운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 바로 교회예요, 교회. 신자의 삶, 어떤 개인의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점,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의 관점도 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만나는 내 그 사람들, 특별히 교회 관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이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가 원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오늘 이제 순위 개편돼서 막 주구장 이렇게 뭐요? 랜덤으로, 거의 랜덤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돌아갔는데 사실 여러분들의 그 만남 속에는 뭐 기대했던 저 사람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나 이 사람은 피했어야 했는데 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모든 그 만남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게 바로 뭔가 이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같은 종교니까, 같은 그냥 뭐 교회를 다니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러한 어떤 관계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항상 우리는 옆에 사람과 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근거로 해서 내 옆에 사람을 이해하는 것.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어떤 한 영혼을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 신자에게 새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그 신자는 그 새 마음으로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빛이라고도 하거든요.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보지 못했던 게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가입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이 악하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시고 있죠? 아나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뭐 교회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지금 얼굴 표정에는 뭐 그래, 악하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뭐 이 정도까지밖에 반응이 안 돼요. 왜냐고 하면 그 악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행위와 어떤 뭘 하냐 안 하냐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정말 얼마나 악하고 심각한 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악한 것이란 게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악한 겁니다. 이해 가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한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 뭐 그게 뭐가 문제야.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다는 그 모든 사실을 알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악한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악함을 보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구나, 여러분들 이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게 좀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조금 쉽게 하자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얼만큼 느낍니까? 왜 티격태격하고 막 싸우고 막 대들고 우리가 그러죠? 청년이 되었는데도? 뭐 그냥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부딪히고 싸웁니다. 근데 분명히 내 중심 속에서 알아.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 근데 악함이라는 건 뭐냐면 날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자꾸 내 방식대로 대하고 내 생각대로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악함인데, 이걸 이제 큰 맥락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큰 맥락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점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내 호흡과 내 심장과 내 삶의 모든 걸음들, 여러분들 이 시대에 태어나고 이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하나님의 축복에 속한 건데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은 자꾸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자꾸 나만 생각해. 그럼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기대해. 그럼 그것이 얼마나 악한 건지 모릅니다. 그냥 이거는 뭐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보다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악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의 짓는 그 악함의 대가는 영원한 심판. 그게 마땅하구나.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속에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요 밉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사랑을 아는데도 여전히 내가 막 내 맘대로 하는 거 보면 나중에 막 후회하잖아. 아이씨, 내가 또 왜 그랬지 하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런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막 자기가 이건 아닌데 이렇게 반성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게 되다 보면 내 행동과 내 태도가 내 삶의 어떤 이 경향들이 정말 이거는 심각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을 밉게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게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나 그게 제대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이거는 진짜 이 싸가지 없는 인간을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미움받아 마땅한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 그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용서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신장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고 사랑한 이유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사랑받기 합당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자체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이긴 한데 그러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런 식으로 자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뭉쳐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는 거 내가 영원한 심판이야말로 나에게 합당하다는 거 그거 아는 데서부터 여러분들 시작됩니다. 그거 알아야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값지고 고귀하고 놀라운가가 제대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이 주어진 그 이유는 단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얼마나 용서하시는 분이고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고 얼마나 사랑이 큰가 그것을 드러내라고. 그럼 잘 들으세요. 용서와 사랑은 나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인간 자체는 여러분 소중하고 사랑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용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용서를 받고 어떻게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베푼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 삶을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세요? 자, 이 맥락에서 여러분 3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은 뭘까요? 성령이 근심한다는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자꾸 볼 때 이것을 또 그냥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봉사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근심하겠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근심할 거, 하나님이 기뻐할 거, 그 기준을 그것도 자꾸만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내가 할 수 있는, 하기 쉬운 그런 거대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냐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내가 성경 잘 읽고 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으면 그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전혀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가 뭐와 관계 있을까요? 자, 바로 4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나. 아멘.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우리는 힘써 지키라고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뭘까요?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거? 성경 안 읽는 거? 봉사하는, 이게 아니라 예배 빠지는 거?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됨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성령이 근심하는 가장 큰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그토록 하나님께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라는 그 일산세종학교 청년부라는 그 공동체로 하나 되는 게 그토록 성령님께 중요할까? 그래서 왜 성령님은 우리가 내가 공동체에 관심 없을 때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야기가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에 나오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추워요? 아담아, 넌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왜 따먹었니? 하니까 뭐라고요,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문제야, 그치? 응답이고, 네. 여자가 나한테 따먹으라고 해가지고 날 따먹게 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한 그 뭐야 잘못을 옆에 있는 자에게 지금 이렇게 넘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런 관계가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 둘을 대표로 해서 인류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작정하셨을 때는 아담의 그 고백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뭐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거. 뭐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정말 자기 자신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내 전부처럼 여기는 그런 관계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고 이런 발칙한 어떤 고백을 이 아담이 하니까 하나님도 참 열받고 난처하고 황당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관계 있잖아요.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 비록 아담과 하와 둘이 이렇게 대표하지만 전 인류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이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가 얼마나 너희에게 소중한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간들에게 증명해 내보이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증거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단순히 어떤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막 서로 다르고 뭐 서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것이 어떻게 서로에게 정말로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요, 사람을 내 편일 때만 그 사람을 챙깁니다. 그 내 편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뭐 그 사람이 뭐 잘 되든 못 되든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는 거죠. 그냥 결국은 내 편, 뭐 궁극적으로는 그냥 나 자신, 그렇죠? 내 편을 챙기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편이 다치면 내가 피곤해지고 힘드니까. 그 정도로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류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서로를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는 그런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뤄주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 때부터 의도하셨던 그 길. 어떤 길이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래서 단순히 기도하고 단순히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여러분 하나됨이 중요해요.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단순히 우리가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뭐 수련회 가서 열심히 게임을 해서 아니면 많은 어떤 그 뭐야 추억을 많이 남겨가지고 정을 맺어서 그렇게 하나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들 그 안 되는 증거가 확실히 있죠. 여러분들 부모님 보세요. 예?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따라서 여러분들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 길이 뭘까요? 그 길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용서라는 것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알고 인정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됨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야. 다른 게 아니에요. 에? 내가 막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뭐 무슨 성공하고 막 무슨 위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전혀 그런 거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용서를 아는 자로 살아가냐, 네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건지, 네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인지를 알고 살아가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용서는요 결코 나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죠. 나 혼자 용서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혼자서 용서라는 것은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도, 그것에 대해서 정죄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꺼졌어요.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너희가 알고 경험하는 그러한 장소로, 그리고 그 용서를 연습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되라 하는 이 이야기는 네, 여러분들의 악함을 보라는 얘기예요. 내 자신의 악함을, 그리고 그런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네, 정말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내가 대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관계를 지키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는 것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방향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둘 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고백과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겠습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관계에 있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됨이에요. 네,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한번 잘해보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우리끼리 서로 친절하고 서로 그냥 잘 지내고 이것으로 여러분들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냥 순이 잘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아 그냥 재밌다고 해가지고 그게 잘 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관계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자기 삶에 일어나면 금방, 혹은 그 순에서 나타나면 금방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근거, 신앙의 근거, 그것을 예수님에게 두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네, 그래야지 이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을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늘 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그 인간을 뒤에서 누군가와 비난하고 욕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뭐 이딴 식이냐 하면서 다시 그 나를 비난하는 사람과 싸워야 될까요? 자,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그것이 들릴 때, 혹은 내가 재수 없는 그런 인간의 행동의 모습이 보여질 때, 여러분들 여러분 우연이 없다니까? 왜 하나님이 그것을, 그 상황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왜 그러시겠어요? 나더러 확인하라고. 뭐를? 너가 용서받은 자로 그 사람을 대할 거냐고. 네? 너가 용서받은 자로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그런 자에게 친절할 수 있고, 그런 자에게 배려할 수 있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느냐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연습하게 하는 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쉽게 말하지만, 뭐 쉽게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그냥 피상적인 어떤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그것을 제발 잊지 않고 정말 그 용서 안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대하고 네, 관계를 그렇게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그것 자체로 뭐 기도하는 거 뭐 성경 읽는 거 그 어떤 종교적 행위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며 살지 않길 바랍니다. 결국 성경 읽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용서를 아시고 그걸 아는 자로서 서로를 대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리고 찬양 그거 준비 해주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23절 미안해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가 내 형제와 이 관계를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뭐 교회를 갔다 온 거야. 하나님께 예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체 관계가 없고 정말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어떤 그 공동체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로 용서를 내가 정말 아는 자로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계가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그렇게 용서를 확인하라고 주어진 관계라는 거. 그래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체가 문제투성이니까. 근데 이런 문제투성인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용서하셨고 덮어주셨다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교회 관계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사실이 예수님의 보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깊이 알아야지만 우리는 아마 용서할 수 있겠죠. 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돌아가